있나? 그렇지. 아, 기억나지. 기대인을 뗐지. 그렇지. 거기서 그 활과, 그 멸관 쓴 사람이 나타나잖아. 흰말을 타고. 흰말을, 나는 그 흰말이 말이야. 흰말을 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알았다가, 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깜짝 놀랐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조심해야 된다니까. 맞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나는 말이야, 그 적자 들어가는 음식을 먹지도 않아. 에이. 왜? 오징어 젓갈은 싫어. 적자. 오징어 젓갈 안 먹어.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방경님 학생은 왜 이름표가 바뀌었어요? 아, 네. 이 방경님은 제 본명이고요. 제가 방송할 때 이름은 정주은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동일시 하려고 주님의 은혜. 네. 아, 주님의 은혜. 네. 정주은 이름이 예명입니까? 네, 예명이에요. 주님의 은혜. 새로 거듭난 네. 방경님 학생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방경님이 아니고요. 예명이 따로 있었군요. 네, 네. 예. 저도 사실은 예명이 있어요. 오~ 뭔데요? 예명은 아니고 네. 대학 1학년 때 친구가 호를 하나 지어줬어요. 호. 대학 1학년 때요? 네. 예. 아주 개팍스러운 친구인데 네. 제 호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한문으로 쓰시려고 하시죠? 네. 이 빛광자에다가 아야자. 아이. 광. 아. 빛나는 아이요? 아니지, 빛나는 아이가. 아, 빛광자에 아야자니까는, 아이처럼 빛이 되라. 뭐, 이런. 아. 아주 그, 잡념이 많은 친구 하나가 이렇게 1학년 입학하니까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호를 하나씩 이거 앞으로 네 호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인을 할 때는 이 호로 사인을 하죠 항상 이렇게 초보 광화를 이렇게 한글 글씨는 초보 저걸 어떻게 한글로 읽어요 초보 한글 글씨로 초보 자 네 이제 집중하고 네 우리 복습 한번 또 하고 지나가야죠.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기억합니까? 네, 네. 또렷이 기억하죠. 또렷이. 네. 그러면 우리 오태근 학생 한번. 아, 예. 아, 네. 큰일 났네. 지난 시간에 말 색깔이 기억나요? 흰색이 나왔어요. 흰색.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흰색을 탄 자. 네. 모양이 어땠어요? 몽타즈가. 몽타즈가 벌써 이렇게 활을 가졌어요. 그렇죠. 멸류관을 썼어요. 그렇죠. 활을 가졌어요. 근데 이거 이기고 또 이겼는데, 그래서 굉장히 헷갈렸었는데 어디 성경에 이겼다고 돼 있어요? 아니 이기고 이기려고 했다고요. 이기려고 했었다고. 이기려고 애썼다고요. 조심해야 돼요. 네, 자,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난주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공부였죠. 네. 네. 지난주 흰말 탄자는 첫째 인입니다. 이게 첫째 인의 비밀에서 첫째 인을 뗐더니 인을 뗀 자가 누구였죠? 우선 저기.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죠. 네. 인을 뗐는데 인 안에 첫 번째 등장하는 그림이 흰 말을 탄자. 그리고 이 사람이 첫째 활을 가졌어요. 네. 그죠? 활을 가졌고 또 멸류관도 썼고 그래서 슬쩍 보면 누구랑 비슷하게 보여요?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이 첫째 인의 비밀에 초점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활이요? 활이 아니라 아, 예. 비슷하게 보이는데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비슷하게. 기억나요, 안 나요? 네. 네. 예, 누구랑 비슷하게 보여요? 예수님. 이단들이 전부 누구 흉내를 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내가 예수다 뭐 이래가지고 네. 미혹해하는 네. 집단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흰말 탄자는 이제 계시록 19장에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과 비교를 해봤죠. 네. 그랬더니 실제로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어디서 차이가 나죠? 무기에서. 활. 예. 가진 무기가 달랐죠. 그리고 이 활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누가 갖고 있는 무기로 이해되었죠?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나쁜 사람이. 네. 네. 김사훈 학생. 네. 아폴로. 아폴로. 어. 아. 네,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활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통상적 무기가 뭐예요? 활. 활이었죠.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활을 갖고 있었고, 그 누구의 흉내를 냈다 그랬죠? 아폴로. 아폴로신. 아폴로신의 흉내를 낸 것이다. 그래서 첫째인의 비밀은 흰말을 탄 자로서 여기 초점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다. 여기 이제 미혹되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을 그러면 적 그리스도의 기준이 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말씀드렸죠.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렇죠. 거. 요즘 우리 정주원 학생이 아주 성적이 좋아요. 거듭났거든요. 이름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이름 바꾸고 나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집단이다. 이것이 지난 시간 공부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게 이제 계시록 성경을 보면은 이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사실 아주 자세히 좀 공부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이 수업 시간이. 그래서 오늘은 두 개씩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둘째 인하고 셋째 인 이렇게 두 개를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넷째 다섯째. 그 다음 시간에는 여섯째 일곱째. 이렇게 인의 비밀 일곱 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강 붉은 말과 검은 말. 송태근 목사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둘째 인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좀 볼까요? 네. 둘째 인 보십시다. 몇 절을 읽냐면 3절. 3절을 저기 우리 오태근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예,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거기 보세요. 둘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와요? 붉은 말. 붉은 말. 붉은 말. 그러니까 색깔로 기억하면 아주 쉬워요. 네. 첫째 인은 무슨 말이었죠? 흰 말. 둘째 인은 붉은 말.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 통상적으로 불다 하면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뭐가 있나요? 피. 십자가. 피요. 피. 십자가. 불. 불. 어느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공산당이요. 불다는 피. 네. 피죠, 피. 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참 그 험한 교훈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오랑캐. 그리고 막 그 학교 담벼락에도 보면 빨간 글씨로 예. 그런 예. 좀 험한 구호가 많이 붙어 있었죠. 예. 그거 막 아침마다 우리 외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40, 50대들이 좀 이렇게 성격들이 험한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 안 배우죠. 예. 예. 저희들은 뭐 잔악계나 불조심. 불조심? 예, 그런 거였어요. 자, 붉은 말은 일단 성경에서 무엇을 가장 드러내는 상징인가 하면 피입니다. 피. 피. 자, 그런데 이 피가 어떤 결과로서의 피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봐요.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뭐를 제하여 버려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 붉은 말에 인을 떼니까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하여 버림.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죽임. 서로 죽임의 결과는 뭐예요? 서로 죽이는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죠. 멸망. 그렇지. 그것을 가장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자,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우리 지금 성사학당이 굉장히 분위기가 화목하죠. 네. 우리 대답들이 쉽군요. 아, 예, 예. 화목하죠. 화평해요. 화목한데 네. 여기서 사탄이 일시적인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걷어가 버려요. 화평을 걷어가 버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요? 불안해. 비방. 싸워요. 서로 네. 비방. 비방하고 싸우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분쟁. 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세에 종말의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화평, 평화를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전쟁. 자, 우리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찾아서 우리 저기 김상훈 학생이 한번 네.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이요?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잠깐만요. 네. 거기 멈추고 저를 보세요. 우선 이것이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예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냐면 누구의 출현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네. 우리 첫 번째 인의 비밀이 뭐였죠? 적그리스도. 흰말탄자가 누구를 사실상 가장한 존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 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지금 여기 종말의 시대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인이 뭐로 소개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 다음 읽어보세요. 우리 저기 백원경 학생.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계속해서 7절을 우리 어태권 학생 읽어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거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다, 시작이다. 시작이다. 자,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학생들 선생님하고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요 차이를 말씀드린 거 기억나죠? 말일과 그 다음에 종말은 정말. 어떻게 그랬어요? 네. 어떻게 틀리다 그랬어요? 종말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으흠. 지금까지 계속 시간이 그렇지 계속 종말. 자신 있게 예 그거고요 예. 마리는 진짜 그 끝나는 날 그렇죠 네. 예. 예. 예. 괜히 반장이 아니네요 네 예. 우리 어떻게 하세요 반장이죠 예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잘 보세요 종말은 뭐냐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십자가 사건부터 언제까지 끝나는 날까지 예 이게 종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말일은 뭐냐? 말일은 말 그대로 끝나는 날을 말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날 하면 이 두 개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심판에는 지금도 심판이 진행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이 종말의 시대를 만나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치는 분쟁이 지금도 심판의 한 증상으로 이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벌어지고 기근, 있죠.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떼면서 상징적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것이 재난의 끝이라 시작이라. 시작이라. 그러니까 심판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계와 영역에서는 이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 있다. 네. 예, 근데 이 심판에는 마지막 날에 있어질 심판도 있고 지금 ING 진행형 심판도 있고 이거를 두 개를 다 뭐예요? 포함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붉은 말, 아, 붉은 말은 뭘 상징하느냐? 붉은 말은 딴 거 아니에요. 화평을 제해 버리니까 뭐가 증상이 나타나요? 분쟁. 그러니까 붉은 말의 심판은 이 땅을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 그런데 이 분쟁은 그런 나라와 나라를 치는 분쟁도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쟁도 있는데 뜻밖에도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경에 대표적인 교회가 분쟁 때문에 등장했던 교회가 있었죠? 어떤 교회예요? 혹시 기억나는 교회 없어요? 분쟁.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생각이 안 날 때, 생각이 안 날 때. 초구자만. 손으로 만지는 부위가 다 틀린 것 같아요. 네. 어떤 학생 코를 만지고 어떤 학생은 손을 만지고. 분쟁. 분쟁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가 하나 있었죠. 기억날 것 같은데. 소마크. 그건 아닐 거야. 그게 나 저기 김상원 학생 수법을 다 알아. 이거 지금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설마 그 자 자 김상원 학생 네. 여기 봐. 목사님 사랑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분쟁에 휩싸였던 교회죠. 네. 이 안에는. 네 개의 분파가 생겼습니다. 아볼로파. 기억나요, 안 나요? 예, 나요. 아볼로, 게바파까지 생겨가지고, 넌 누구한테 세냐? 넌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세례 준 적도 없는데, 막 없는 파까지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4분 5열로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자,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신약성경이죠. 거기 재밌는 그 내용이 하나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저기 정주은 학생 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화평을 거둬가는 사탄의 괴계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근데 이 분쟁이 왜 나타나는가? 파당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파당을 사람들이 왜 짓죠? 파당을? 파당을 짓는 거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히 뭐요? 나의 우월성을 상대적으로 증명하려는 잘못된 시도가 파당을 낳게 돼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낫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찍어내려야 돼요? 네. 뭐가 갈라집니까? 파당이 갈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놀랍게도 뭘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아주 안 좋은 내용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는가 하면 성찬식 모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저기 김상원 학생. 성찬식이요? 네, 성찬식 왜 해요? 성찬식. 우리 예수님은 이제 그 인정하는 거죠, 저희. 구주로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물과 피를, 아니 물과 피래 포도주와 그 주셨듯이 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기념해서 우리가 그런 선창식을 하면서 진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음으로 해서 내 안에 그 아시면서 왜 자꾸 늘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예. 우리 상훈 학생은 이 답은 알고 있는데 이 표현이 잘 안 되는 아 네. 맞습니다 설마 그렇죠 예. 예. 자 보세요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먹는다가 아니라 예. 상징하는 살 상징하는 피를 떡과 포도주로서 마심으로써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죄인 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중요한 예식이죠. 네. 이거를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좀 잘 제가 이제 구조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게 분쟁의 내용하고 왜 상관이 있느냐? 오늘 둘째인 붉은 말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때야 이제 가옥 구조가 뭐 매우 간단했죠. 이게 출입구가 있겠죠? 그러면 마당이 있고 여기 안채가 있겠죠? 안채가. 그런데 이때도 사람들이 사는 형편이 다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까요? 달랐겠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모임을 가지고 이제 흩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모일 때 음식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뭐 어태근 학생은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뭐 잡채. 또 정주원 학생은 또 불고기. 김상훈 학생은 점심들 다 했죠. 네. 네. 뭐 콩나물 무침. 아, 예. 뭐 이렇게 백운경 학생은 김밥. 닭도리탕, 뭐 김밥. 닭도리탕. 조금 비싼 걸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각자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맡아서 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있어요. 생업에 바쁘니까. 자 그러면 적어도 음식을 그렇게 저마다 떠맡아서 해올 수 있는 사람이면 어쨌든 생활에 안정이 좀 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활고에 어려운 사람보다 대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와야 되니까 일찍 들어오게 됩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이 안채에 들어차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보러 먹고 살다가 허겁지겁 이제 음식도 못 맡아가지고 준비 없이 오는 사람들은 이 바깥들에 앉게 됩니다. 바깥들에. 늦어가지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음식을 나눌 일이 생기죠. 네. 그런데 그때는 요즘은 그 성찬식을 할 때 빵을 어떻게 합니까? 다 썰어가지고 각설탕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아니면 동그랗게 납작하게 이렇게 해서 다 주니까 저런 시비가 발생할 수 없는데 그때는 떼먹었죠. 그렇죠. 띄워서 이게 이제 빵 덩어리라면 이거를 실제 뗐어요. 왜냐하면 이 떼다라는 동작이 헬라말을 들이다 보면은 으깨어 부서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떼다, 떼어, 떡을 떼어 이런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때는 원 커다란 제가 이제 스코틀랜드 선교사님하고 해변가에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하고 성찬식을 할 때 실제 그런 성찬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큰 떡덩 빵덩어리를 이제 쭉 돌려요. 그러면 떼서 먹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우리 김상훈 학생처럼 좀 식성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뗄까요? 조금 한 뭉텅이 뗀단 말이에요. 한 뭉텅이. 네?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끝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금 더. 어떤 경우에는? 없어요. 없어. 없거나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 그때는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나중에 여기 뜰에 앉아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못 먹어요. 정말 못 먹겠네요. 아무리 목을 빼고 안을 들이다봐도 음식이 안 나와. 그러면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하죠. 이 먹는 게요, 굉장히 이게 요사한 겁니다. 예. 먹는 거 가지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빵 한 쪽이라도 나눠 먹어야죠. 그런데 이제 성찬식 때 이런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자연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조금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도 구분이 되는데 이제는 떡까지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굶은 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잘 보세요.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배고파 죽고 어떤 사람은 배불러 죽고 이 양극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네. 그 보세요.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여기 떼어 이러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적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시는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잔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성찬식은 주님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잔치예요. 네. 예식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누가 잘나고 누가 못 살고 이게 구분이 되는 현장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화평이 거두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붉은 말에 이런 사인이 놀랍게도 온 세계에도 지금 만연돼 있지만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똑똑한 사람을 가려내는 게 아니라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우선적 가치는 뭐냐면 화평을 유지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그 다음 인으로 넘어갑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6장 5절. 5절을 우리 백원경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6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진짜 이 셋째 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왜 검은 말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백원경 학생. 네. 여기 지금 말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색이요. 검은색이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첫째 말 색깔은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 둘째 말. 붉은 말. 셋째 말. 검은 말. 검은 말. 지금 검은 말 할 차례입니다. 자, 검은 말은 뭘까? 저울을 가졌더라. 응? 저울이 이상하죠, 그죠? 네. 자, 보세요. 셋째 인. 색깔은? 검은 말. 검은 말. 근데 그 검은 말 탄자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저울이요. 저울. 저울. 저울이 들려져 있어요. 보통 혹시 저울 구경한 기억들 가지고 계세요? 네. 우리 어떻게 나서 언제 저울 봤어요? 어렸을 적에요. 저울도 여러 가지 종류죠. 네, 이렇게 매다는 저울도 그렇죠. 네. 쌀가게 가면 네. 쌀도 그렇고 또 고깃가래 가도 네. 그렇고 옛날에 무슨 법원에 무슨 동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저울을 두고 맞아요. 그 저울. 아, 그거는 이제 저울이라는 개념보다는 공평하다. 공평하다. 네. 아, 하여튼 이렇게 저울 네, 정의 그러니까. 뭐 이런 그 변호사들 그 빠찌에 보면 네. 빠찌라. 빠찌가 아니다. 배찌, 배찌. 보면은 아니 외래어인데요. 뭐. 그 저울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빠찌라는 말이죠. 실감이 안 나요. 네. 자장면보다는 짜장면. 그렇죠. 근데 원래 표준어는 자장면이죠. 맞습니다. 네, 요즘 애들 또 뭐 쩐다 그러죠. 쩐다. 네. 네. 근데 난 그 말이 더 실감 나는 것 같아. 쩐다. 확실하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자기 실수를 와, 대박. 이렇게 이제 모면해보려고. 자, 김상화 씨 그만 웃고. 네. 저울은 뭐 하는 데 써요, 보통? 저울은. 재는데, 이렇게. 무게 재는데. 재는데, 맞아요. 재는데 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재는 걸. 무게를 단다? 예. 네. 유통 과정에 쓰는 말 아니 경제 활동의 대표적인 그림이 저울이에요. 네.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본문을 잘 보세요.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뭐를 가져요? 저울을 가져요. 아, 이 저울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그냥 이게 멍해라는 의미도 돼요. 멍해. 어이죠? 멍에? 네. 어이? 네. 맞죠? 예. 네. 자, 멍에인데, 요건 이제 단어적 의미고, 이 저울이 사실은 모든 경제 활동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무슨, 이렇게, 데나리온이 나오죠? 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거 복잡합니다.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리 몇 대예요? 한 대. 대. 자, 보세요. 한 데나리온의 미리? 한 대. 대. 미리 한 대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 석대. 석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예요. 이런 수치를 들이다보면 이게 이제 깜깜해.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그런데 이 당시 그 경제 구조와 물가 상승 그 비율을 좀 아셔야 돼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그 문헌을 살펴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때 한 데나리온에 이때 밀가루가 8대입니다. 원래가. 데나리온이요? 네. 원래가요? 밀가루가.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 나타난 밀가루는 한 대. 한 대. 그리고 원래 보리 석대가 아니라 그 당시 물가 평균 수치를 따지자면 48대입니다. 네. 48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정상적인 물건을 사려면 보리는 48대. 그 다음에 밀은? 8대를 사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네. 예?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는 한 데나리온에 밀가루가 한 대. 보리는 석 대밖에 못 사. 그러면 이게 물가가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비싼 거죠. 비싼 거죠. 네. 자, 이거를 혹시 우리, 유식하신 우리 오태권 학생이 경제 용어로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경제 용어로. 그걸 인플레이션. 예. 네. 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야, 경제. 근데 용어까지. 보통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네. 이건 무려 몇 배예요, 지금? 16배예요. 보통 물가의 16배예요. 이거는 몇 배예요? 8배예요. 그러면 이건 보통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왜 생깁니까? 인플레이션은. 우리 이제 경제학도들이 아니니까 우리 이제 간단히 이해합시다. 인플레이션은 왜 생기느냐? 공급은 적은데 수요가 많아요. 많은 거예요. 네. 그럼 자연히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서 돈 값어치는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제 인플레이션이 왜 와요? 왜 보리값이 뛰고 왜 밀가루 값이 뛰겠어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리와 밀이 없어서. 예. 네. 이거를 우리가 생태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고갈. 고갈을 조금 더 성경적인 용어로. 성경적인 용어. 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에요. 기근.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말 예를 들어 올해 배추 농사가 망쳐졌다. 그럼 배추값 뛰어요, 안 뛰어요? 뛰죠. 뛰죠. 배 농사가 망쳐졌다. 그럼 배값 뛰어요, 안 뛰어요? 뛰어요. 뛰죠. 그러니까 이 셋째인의 검은 말이 뭘 뜻하냐면 경제 환란을 뜻합니다. 그 지금 온 세계가 지금은 사실 총칼로 싸우는 무기보다 무슨 전쟁이 더 심각해요? 식량. 경제 전쟁이 지금 경제 전쟁. 그래서 뭐 G20 이런 회의들을 왜 합니까? 이런 것을 좀 해결해 보고자 전쟁을 막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은 모든 전쟁 이면에는 제일 우선적 논리가 땅 뺏기 전쟁 하는 거 없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전부 땅 뺏기 전쟁, 영토가 중심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본이 자본. 여러분 그 원래 시장 경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에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74년도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주창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논리는 이제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겁니다. 모든 시장은 그 자연적인 생리에 맡겨라. 시장 원리에 그냥 맡겨라. 그러면 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럴듯한데 여기에 이분이 놓치고 지나간 게 하나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시장 경제에 다 그냥 흐름대로 맡겨놨더니 지금 이 지구촌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빈익빈. 그렇죠. 양극단,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가진 사람은 구조상 더 못 가지는 메커니즘이 더 견고하게 철옹성처럼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 갖는 양극화 현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근데 사실 성경이 이것을 뭐라 그래? 재앙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자기 중퇴한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그 연설을 한번 했죠. 그 연설을 아주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꿈은 뭐냐면 이 땅에 매일 지금도 1달러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월도. 우린 1달러가 잔돈도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아주 최빈 국가에 가면은 1달러도 없어서 죽어가는 기본적인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 지구촌의 한편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구촌의 부의 90%를 몇 프로가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5%가 갖고 있어요, 5%가. 이게 이제 소위 천민 자본주의가 낳는 양극화 현상이에요. 지금 사실은 오늘 검은 말의 내용 속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기근. 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했죠? 네. 보면은 거기 기근이라는 덕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근데 기근은 물론 농사가 안 되고 어떤 천연적인 이유 때문에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기근도 오지만 인위적인 기근이 와요 안 와요? 오죠. 지금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이게 인위적인 기근이에요. 하이에크라는 이 시장경제 주창한 사람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뭘 놓쳤어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논리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윤리성. 과학의 발달도 뭐가 배제돼서는 안 돼요. 윤리. 그 윤리성을 강조하되 어떤 윤리여야 됩니까? 이런 세큘러한 세속적인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예? 이 세상을 조성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기업들도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을 이제는 유형의 가치가 아니라 무형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뭐 신뢰라든지 윤리경영. 예, 윤리경영이라고 보통 하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윤리 가치 속에서 이 시장 경제는 어떻게 새로 탈바꿈해야 되냐면 나눔과 섬김이에요. 네, 네. 이것이 지금 자본주의 국가 속에 기독교 윤리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기근을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 기근을.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하다 말았지만은 이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그 하버드 대학에 연설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이 지구촌에 1달러도 없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부를 공평하게 나누려는데 내 모든 재산을 쓰겠다. 그래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재산을 기부하죠. 네. 그리고 뭐 에이지 퇴치 연구소를 설립한다든가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다든가 엄청나게.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기독교 윤리 바탕 속에서 생겨나는 철학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 좀 세계의 흐름을 같이 생각하고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둘째 이는 선생님이 아까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죠? 둘째 인의 이 비밀은? 피. 우선 말 색깔이 뭐예요? 붉은색. 붉은색. 그러니까 피 그리지 말고 붉은색은 분쟁. 분쟁을 뜻한다. 분쟁은 세계 도처에 생기는 분쟁도 있지만은 교회 안에 분쟁도 있다. 특별히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그 분쟁이 주로 어느 석상에서 벌어졌어요? 성찬 석상에서 벌어진 분쟁. 이건 너무 아이러니하죠. 성찬 석상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누군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여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서 사람이 옳고 그름이 나누어지고 잘나고 못난 게 나누어지는 극단화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둘째 말이 갖는 비밀이었어요. 셋째 말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검은 말. 이것은 세계적인 뭐예요? 경제 환란. 그리고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 기근. 간단히 풀자면 기근이었다. 그래서 저울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경제. 그렇죠. 경제 환란을 뜻한다 그랬어요. 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6절 끝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한되어 한 데나리온의 벌이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부분만 이제 해석을 맞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무엇은 해치지 말라고요? 감람류와 포도주.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것은 완전한 피폐를 말합니까? 아직도 여지를 남겨둔 겁니까?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예. 이것이 왜 여지를 남겨둔 발언인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이것이 끝이라 그랬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 이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회복의 기회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나머지 내용은 또 우리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을 타고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1번 예수 그리스도, 2번 천사, 3번 적그리스도, 4번 요한.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퀴즈 정답과 함께 사연을 적어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서울 양천구 목일동 917-1번지 CBS TV 제작국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 성경책, 신우인 목사님의 길 밖으로 난길, 김민웅 목사님의 창세기 이야기, 류영모 목사님의 사사기 새롭게 보기, 성실홍실제공 성서학당 타월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 그건 아닐 거야. 그게 야, 저게 김상훈 학생 수법을 다 알아. 김상훈 학생처럼 좀 식성이 좋은 사람은 조금 한 뭉텅이 뗀다. 이것이 지금 자본주의 국가 속에 기독교 윤리로 자리 잡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자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